이 사랑의 포근함을 하나요. 이 순간의 따뜻함을 그대는 이러는 내 맘을 아나요. 그래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래요 지루하지 않은 걸요. 그대는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. 내 곁에 가까이 와 조금만 더 날 그렇게 나를 함께해줄래 너를 사랑해.